나의 짜릿한 달콤한 순간 자꾸만 시선 집중하게 된 난 아무 예고 없이 이끌려가 버린 수많은 사람들 속에 너만 빛이 나 헤어날 수가 없어 너의 시간에 갇혀 꿈을 꾼 듯이 희미하지만 뚜렷하게 널 떠올려 지워지지가 않아 머릿속에 맴돌아 궁금하게 만들어 뭔가 다른 너 Oh baby wanna be mine Oh maybe 너도 나와 같다면 Oh baby you're my baby 마주치는 순간 눈을 맞춰 eye contact Of 더 날 쳐다봐 지금 이렇게 너를 볼 때도 그냥 맘 가는 대로 이대로 눈을 봐 너만 볼게 다른 시선들은 필요 없어 너땡 새벽 그대 와와와 심장이 다 터지고 다다다 놀라 몸에 소름이 돋아내내는 freaking 어디에 날 본 순간 눈이 돌아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대 너와 내가 스쳐가는 그 느낌에 닿을 듯한 거리 느껴지는 소리 거칠어진 숨의 온도까지 뜨거워 Oh baby wanna be mine Oh maybe 너도 나와 같다면 Oh baby you're my baby 마주치는 그 순간 눈을 맞춰 eye contact Baby my lady wanna be my love I wanna be my love Oh baby wanna be mine Oh maybe 너도 나와 같다면 Oh baby you're my baby 마주치는 순간 눈을 맞춰 eye contact